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오이사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강도사로 오셔서 5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고향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것을 1년 전에 거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으로 흩어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교회를 떠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립개척 후보자로서 분립개척을 만약 맡게 된다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7번의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5번, 그리고 혹시 9월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2번 정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것보다는 저의 그 목회 철학과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쉼을 위해서 참석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목적이죠. 쉼이라는 건 안식.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지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매우 좋은 목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수막에 있고 또 우리 타이틀이 그렇듯이 분립개척, 아주 중요한 그 문제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바닥, 그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향제일교회라는 곳에서 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거기서도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주제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집회를 다 담당하시고 저는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기획을 했죠. 그 수련회 주제는 뭐였냐면은 전도서에 나오는 삼겹줄이었습니다. 삼겹줄. 요즘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향제일 공동체는 천원교회 공동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규모나 구성원들이나 세워진 그 기간이나 세월들, 많은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고향제일 공동체 안에는 분열과 반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를 설립한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통 안수 집사님 쪽이 많거든요. 그분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던 장로님이었다가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대 목사님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 은퇴 목사님을 또 따르는 그 파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파가 그리고 또 소수파들이 있죠. 두 파가 큰 분열과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반목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3대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분열과 반목 속에서 두 번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을 그 위임 투표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결이 된 게 아니라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화살이 되어서 반목이 더 심해지고 그 와중에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한성 목사님과 동기분이시죠. 이부영 목사님이 그 문제, 그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수련의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분열과 반목,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교우들을 위로하고 화합하게 만들려고 그 주제를 설정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주제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한 번도 서로 안아본 적이 없는 분들을 앉게 만들고, 물론 게임을 통해서였지만 앉게 만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죠. 다른 부교육자가 또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준비하냐고 또 한번 벅참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 한번 훈련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련의 이야기와 기획과 진행을 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다른 말로 교의라고 하고 교리라고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목회 철학에서 교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죠. 당연히 교리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의 중심은 교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저 절대 이상한 놈 아닙니다.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리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천연교회 있을 때 교리반을 또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제가 교리를 좋아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근데 저는 그 모태신앙을 저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가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목사니까 그냥 당연히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어딜 가도 저는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사 아들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떠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저를 여러 가지 손길로 잡아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길을 포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사람을 또 만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저를 계속해서 이끄셨죠. 그러면서 그 이끄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봤더니 결국은 이 신학대학원으로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합동신학대학원 입학설명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과목을 제가 청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저도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졌던 의심, 의문, 그리고 성경이 이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의심들 몇 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그 짧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것을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저는 교리 과목을, 조직신학 과목을 가장 집중해서 공부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의심과 의문이 풀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알게 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제가 충만하게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벅찰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위로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위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보면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죠. 위로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지만 그래도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죠. 어떤 사람은 뭐 취미, 운동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상담과 대화,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주제곡으로 선정한 맨 그 핸드북 맨 앞에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 찬양은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딱 듣고 그 가사를 보면서 그때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와중이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완전히 놔버리고 한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 찬양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고 벅찰 때였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이 찬양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제가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 연구하고 파고들었던 그 교리의 진리들 특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파고들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문답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문답의 구성 그리고 그 흐름들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제일교회가 작년에 그 담임 목사님이 부결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던 사역자도 떠나고 사역자가 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때 사실 저도 제 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저도 버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버티고 혼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교리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부교육자 한 명이 또 떠나고 이 전교인 수련회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전교인 수련회를 혼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벅차가지고 딱 맥이 풀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은 바로 이 교리였습니다. 그 교리 중에서도요,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찾아오셨죠. 그리고 몇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성육신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사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저는 성육신 하면 그 작진 않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육신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저는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육신을 생각하면 저는 이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도 14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저는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사실 한국어 성경보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 중국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를 표현한 것이 바로 도성육신입니다. 말씀도 이룰 성 육신. 말씀이 육신을 이룬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이 우리의 현실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창세기 1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요,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그 중간 길을 거쳐서 세례 요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것 또한 교리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사실 이 교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리인데 이 문답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오늘 밤이 새도록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되었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중에서 첫날 이 빛을 창조하신 이 사건만 가지고도 이 안에서 몇 가지 교리의 진리들이 뻗어나오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말씀, 그분의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성육신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오 목사가 너무 확대 해석한다. 성육신에 너무 꽂혀서 너무 나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천지 창조의 순서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 궁, 땅, 해, 어, 동, 안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빛, 궁창, 땅,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비, 궁, 땅, 해, 어, 동, 안 이렇게 일곱 개로 외우게 합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안식하면서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초대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 순서에 담긴 것 가지고도 또 한번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죠? 넷째 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첫째 날 창조한 빛입니까? 아니면 넷째 날 창조한 빛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요, 언제 창조하신 거죠? 첫째 날 창조하신 겁니까? 넷째 날 창조하신 겁니까? 첫째 날일까요? 넷째 날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니까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요, 모두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야기가 빛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성육신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 언제부터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 그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의 현실로 찾아왔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역사와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째 날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성육신의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못 견디겠는, 너무 벅차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만두고 싶고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지려 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내 현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리를 몰랐으면, 교리를 연구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것을 굉장히 늦게 더디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흐름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것 가지고 저를 견디게 하시고 힘을 내도록 만드시고 위로받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한다면 저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도성육신의 교리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도성육신의 힘과 위로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위로, 제가 경험한 그 힘,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저는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은요, 우리 손에 뭘 쥐어주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곁다리이고 방법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누구신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단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만, 성경이 가르쳐 준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존재의 겸손인가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알고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과 모든 영적 전투는 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참으로 은혜스럽게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 상황에, 우리가 힘겨워서 넘어지고 실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더라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이름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놈, 사기꾼, 약탈자, 그죠? 그는 그 이름 그대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뭘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평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상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도성 육신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을 집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의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찾아오시죠. 그것이 베델 아닙니까? 야곱에게 꿈으로 찾아오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그냥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또 그 와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꾀를 쓰다가 쫓겨나듯이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바로 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 딸이 또 강간당하는 또 사건을 당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맨날 피보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도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식구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나중에서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도성 육신의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얍복 강가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뭘 치시죠? 환도뼈 힘줄을 치십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속된 말에 그대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그의 현실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현실에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가 승리한 인생이 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성 육신의 하나님이 현실로 뚫고 오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결국 그는 다리를 절면서 항복했고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알아가죠.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뿌린 씨앗들을 또 거둡니다. 아까 그 딸이 강간을 당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보다 더 크게 당하죠. 아들들이 요셉을 그 종으로 팔아놓고서는 죽었다고 동물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야곱은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을 계속 당하는데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저주 같은 일을 통해서 야곱은 뭘 알아가는 겁니까? 그 속에서 그 현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현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먼저 드러납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죠. 그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당당하게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 왕을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개 떠돌이 유목민 늙은이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왕 앞에서 그 왕을 정말 두 손들어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당당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고 제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이 험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서 당당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지요.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야곱의 생애는 더 절실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축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의 찬양도 있죠. 요셉의 축복 중에서 한 절을 가지고 만든 그 CCM인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뭐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야곱의 축복의 중심입니다. 왜요? 야곱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선조가 받은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크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이 가장 커 보입니까? 보통 제가 이 앞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꼽지 야곱을 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축복이 가장 크다. 내 선조의 축복,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가장 크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다 경험했거든요. 그 자기 현실로 찾아오시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한 인생. 야곱만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 즉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바보 같고 말도 지지대도 안 듣고 약탈자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 나의 현실로 찾아오신 도성육신의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하지요. 비참해 보이기도 하는 고백이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표현해 줄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그 내 하나님, 그 고백이 오늘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그 위로를 나누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그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처럼, 아니 야곱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그 빌미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한 인생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도성육신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고백 앞에 우리 잠시 마음을 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도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그가 바로를 축복했듯이, 그가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축복했듯이 우리가 이 도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지체와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고 그 동성육신의 사랑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를 꿈꿉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제가 먼저 갖고 제가 먼저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어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마을로, 지역으로, 가난한 자에게로, 세계로, 선교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로 시작해서 거기서 파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이 교리의 일부라면 제2부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게 이 교리의 구성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리의 2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은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성육신의 그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십계명에 드러난 교리의 흐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십계명이라는 삶의 규범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또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할 매번 강단과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성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대표되는 기도로서 그 도성육신의 삶이 힘을 얻고 점점 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의 흐름이고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의 중심입니다. 도성육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이 그 도성육신의 사랑에 초대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도성육신에 나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목회하는 공동체에 물어보면 그 공동체가 저는 자신있게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 존재적으로 대답하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이 나의 현실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이 도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 사랑, 그 실천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한 예배, 그것을 위한 성례, 그것을 위한 교육, 그것을 위한 목양, 헌신, 봉사, 선교 이것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또 거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제가 먼저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끝까지 그들을 위해 목양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거나 제가 능력 있거나 제가 뭘 더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현실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사랑이 넘치시고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시는 분이기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만나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쁜 은혜와 위로와 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건 저의 초대가 아니라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함께 하셔서 도성육신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그 도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그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는 도성육신의 하나님, 나의 현실이 되어주시고 나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고 그분 때문에 이 시간이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 위로와 힘을 나만 누리고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야곱의 축복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새로 세워지는, 분립개척되어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정말 이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전 세계와 마을과 지역과 가난한 자에게 흩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야곱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